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연의 사업총화 보고를 벌가리아 자라바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발행식이 5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연의 사업총화 보고의 3.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를 파키스탄 빅토리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발행식이 3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